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감독자였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짜다 라고 하면서 그를 감금해야 한다라는 편지를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매도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활개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넌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활개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또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것만 같고 가난과 또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움츠려들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짜들에게 오히려 더 공격을 받으며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한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사의 아들 스바냐와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사의 아들 스바냐와 또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천천히 26절부터 2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제사장 스바냐, 당시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서 성전 감독자가 된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잡으라라는 거죠. 네가 그곳에 임명된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를 잡아서 책망하고 감금하라 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오래 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또 하나 추가로 될 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 유다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에 따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밭도 일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금방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당시 이 유다와 주변 국가들 간의 반바벨론 동맹도 결성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인들도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본토 유다와 또 바벨론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선동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예레미야 이런 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전 감독자로서 이 본토에 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할 책임이 있는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처단하라 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랬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에게 그를 보냈대요? 내가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스마야, 네가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에요. 스마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만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징계를 통한 이 회복은 무시한 채 괜찮아, 길지 않을 거야, 너희는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하면서 그 당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도록 압력을 넣고 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죽음에 당할 뻔한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충동질했다는 것은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안위도, 어떤 선과 의와 불의, 그런 것들의 개념도 관심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된 자,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박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정말 당당해요. 아주 뻔뻔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는데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보면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을 당시에 그 제위 초기에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등 그러면서 백성을 보호하면서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그는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 충신들 중에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기도 하고 그를 추적하는 일에만 몰두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재확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자를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자기가 집도하기도 하고 온갖 사악한 일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어떤 악이라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말아요. 이 사울이 그 사울의 그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이 다윗이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간구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그리하여서 주의 성령이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온 유다 백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가 전해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편지가 전해진 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스마야의 예언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 복된 일들을 그들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본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께도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야 선지자 정도가 예레미야를 지지하였으나 그는 여호와 김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또 제사장들 대부분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했었을까요? 또 그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특히 그에게는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선자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진리의 편에 서서 교황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을 때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제들이 루터를 비난하였고 로마 교황청 편에 권위 있는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하나도 받은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병기가 되신다. 그 믿음으로 그 찬양과 함께 종교개혁을 끝내 감당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종교재판을 하게 된 이 보름스 의회의 소환을 받았을 때 그의 친구들이 거기에 나가지 마라.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스 의회의 기관장이 모두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그 소환에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의회에서 잡혀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루터는 진리의 편에 서서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산 사람은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모두 그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죄악된 삶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일을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이 세워진 그 복된 일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축정회를 구별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올라가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되는 그 복된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복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일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스킵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그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책망하라고 박해하라고 쓴 스마야의 편지를 당사자인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예레미야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스바냐는 유다의 마지막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성전과 이 성전의 질서를 감독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가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다가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도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셨다는 것. 이를 통해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 가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모나 목회자 또는 교회, 기독교도 다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락이, 그 패역함이, 그 죄악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의인이요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이며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된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